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앞에 서 있지. 난 또 어둠 속 너의 손을 찾아. 네가 느껴질 땐 비로소 하늘을 알아. Fly. 네 가슴에 그 꿈을 그려. 힘이 들 땐 기꺼이 받아들여. 널 넓은 어깨와 가슴이 지친 날 감싸니 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. 아니 전혀 올 필요 없어. 온 세상이 날 향해 노래해. I believe, I believe. 또 넘어지지 않아. I'm